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점하여 러시아, 도이칠란드, 앙골라에서 축하 모임이 4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회변강위원회, 도이칠란드 공산당, 도이칠란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로자기원구 소조, 앙골라 에메 신문사, 제인민과의 친손 및 연대성 앙골라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